조선여성잡지 창간 70돌 기념 보고회가 5일에 진행됐습니다. 니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, 김종순 여명중앙위원회 위원장, 근로단체 출판사 기자 편집원들 여명 일꾼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. 보고자는 해방 후 여성들을 위한 출판물을 발간하도록 하시고 몸소 조선여성이라고 잡지 이름도 달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주체 35, 1946년 9월 6일 잡지의 첫 호가 세상에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.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는 창간 첫 시기부터 여성들을 위한 출판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셨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.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잡지가 여명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의 특성을 옳게 살려나가도록 편집 내용과 형식을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혁명적 여성 출판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이런 실천적 문제들을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밑에 오늘 조선여성 잡지는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습니다.